전민족적인 통일 대회합을 위한 북축준비위원회, 남축추진기획단, 해외축준비위원회들이 1일 다음과 같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해내외에서 전민족적인 통일 대회합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가고 있는 속에 이를 위한 북축준비위원회, 남축추진기획단, 해외축준비위원회들의 실무회의가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진행되었다. 실무회의에서는 온 민족의 총의를 모아 나라의 평화와 북남관계 개선, 저국 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해 전민족적인 통일 대회합을 반드시 성사시키기로 하였다. 실무회의에서는 전민족적인 통일 대회합의 성사를 바라는 해내외 각계각층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그 명칭을 저국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 대회, 전민족 대회로 하기로 하였다. 실무회의에서는 전민족대회 준비를 위한 북남해외 공동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무적 문제들은 앞으로 계속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